baby, I'm so emotional. I try and I cry, so treat me like you used to do. Not knowing what he's working for. Bless the day she walked past me in the corridor. I said hi, she was like, why you greeting me for? I laughed and told her I just wanna get to know you more. And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approach your role. She liked my honesty, swagger, and the fact that I'm bold. She left a number and told me to give her a call. 뭐가 또 바쁜 거니? 곁에 난 잊은 거니? 멀어지는 너의 걸음, 슬퍼지는 나의 마음. 너의 기분 맞추려고 애쓰는 내 모습을 봐. Oh, 널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하나 둘씩 밀어버릴 시절. 너는 모르겠지. Yeah. 하루하루 불안하게 나쁜 날. 넌 정말 몰라. Baby, baby, I'm so emotional. 사랑한다면 한 번만 나를 돌아봐줘. Baby, 나 많이 바라지 않아. 날 사랑한 만큼 네 맘을 보여줘. Yeah, yeah. 처음처럼 눈물만 바라는 내 맘을 알아줘. Baby, baby, I'm so emotional. Baby, baby, I'm so emotional. 사랑하지만 너 때문에 가끔 밈이 들어. Baby, baby, baby, I'm so emotional. 사랑한다면 좀 더 많이 내게 다가와줘. Baby, baby, baby,